역사적인 보천보 전투 승리 79돌세 즈음에서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천보의 불길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보천보 전투는 당시 아시아의 제왕으로 행세하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길을 꺾어놓은 일대 사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